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방송이 최근 본 방송사 기자와 이스파냐의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와의 회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. 위원장은 회견에서 앞으로 조선은 매우 발전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역사적인 북남순회 상봉들에서 채택 발표된 공동선언들의 정신에 따라 조선반도의 통일이 이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